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태양들이 즈음하여 라오스 인민 혁명당 조학련의 총비서인 라오스 인민 민주주의공화국 주석 분양 오라찌 동지가 꽃바구니를 보내왔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 보내온 꽃바구니를 10일 폰캄 인타보알이 조조 라오스 인민 민주주의공화국 특명전권 대사가 해당 부문 일꾼에게 전달했습니다.